저 태양 아래 아름다운 그대가 서 있네. 언젠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. 나를 향해 짓고 있는 그 미소만으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. 언제나 이 순간처럼 행복할 수 있다고 네 손을 잡고서 약속해. Beautiful day 언제나 꿈꿔온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영원히 함께할 Beautiful love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